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거전 정로작 있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를 선군절의 즈음에서 페루 꼬루포라시온 헤랄크 에세아세 출판사에서 20일 단행문으로 출판했습니다.